푸른 밤 종현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한 드라마에서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족 노래자랑. 왜냐고 묻는 사위에게 아버지는 말하죠. 어릴 때는 다들 내 앞에서 쫑알쫑알 노래도 잘 불렀는데 중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내 앞에서 노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부모님 앞에서 노래해본 격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냥 내 자식들 재롱 떠는 거 보고 싶은 마음 우리 부모님도 다르시지 않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늘 하는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뭐 여기에 낑낑깡 하는 애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릴 때처럼 폭 안기는 포옹과 뽀뽀 정도는 해보는 거 어떨까요? 2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Ode to My'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듣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뽀뽀 이야기까지 했어요. 가족들에게 인사와 뽀뽀 나누라고. 이현주님이 그러고 보니 아빠랑 뽀뽀 안 한 지 100만 년쯤 된 듯하네요. 근데 아빠한테 뽀뽀하려고 그러면 아빠가 징그럽다고 저리 가래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뽀뽀는 살짝 무리일 수 있어요. 제가 좀, 아 그래도 무리한 부탁 그리고 무리한 마음가짐을 해야 그것까지는 마음이 표현이 안 되더라도 좀 전해지잖아요. 신승아님, 쫑디 말 듣고 흔들려요. 부모님이 저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할머니 댁에 들고 오긴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입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쫑디가 입으라고 하면 큰맘 먹고 입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설날인데 뭐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요즘엔 더욱. 한번 입어보시고 사진도 찍어두시고 한복 입고 세배도 하시고 그럼 좋죠. 권보미님. 쫑디 나오는 꿈꾸라 듣고 왔어요. DJ로서의 쫑디만 느끼다가 게스트로 나온 거 들으니까 색다르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타블로의 꿈꾸라 제가 게스트로 나갔었습니다. 와, 너무 재밌던데. 그 타블로 씨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블로노트를 제가 하루 정도 종현노트로 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행복했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푸른밤 설특집이죠. 아프니까 설날이다. 어디 계세요 지금? 푸른밤 가족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이동 중이신 분들은 어디쯤이신지, 그리고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투어, 넷마블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질랜드에서의 진짜 마지막 날. 오늘은 호수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버스를 타고 한 3시간쯤 가야 한다고 하니까요. 아침 든든히 먹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네요. 버스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뉴질랜드의 경치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푸카키 호수. 이 호수를 중심으로 저 멀리에는 남아플스 산맥이 보이고요. 더 멀리에는 3,700m가 넘는 뉴질랜드 최고봉이죠. 쿡산도 볼 수가 있네요. 아주 오래전에 푸카키 호수는 호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빙하가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빙하가 서서히 녹으면서 이렇게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오늘 하루 일정은 이것으로 끝.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뉴질랜드 여행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저스티스 크루의 캐세라였습니다. 저스티스 크루는 호주 출신 그룹이고요. 이 곡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캐세라, 상당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단어인데 스페인어고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뜻,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무언가 미래를 바라볼 때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쿠나 마타타랑 비슷한 느낌으로 전 기억하는데. 나지현님,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여정을 꾸리고 해외로 나가나요? 아니면 국내 여행을 하나요? 하셨습니다. 둘 다 맞아요. 여정을 꾸리고 국내에 있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소개를 또 해드려요. 기대해 주십시오. 한국 여행도 참 알차고 재밌어요. 6307님, 쫑디 여기는 경상북도 울진군이에요. 울진에서 더 시골로 들어간 신림리인데요. 여기는 무선 인터넷도 연결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마을회관에서 윷놀이 하는데 꼭 우승해서 상품 타오라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요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상품 타오십시오. 윷놀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즐겁겠는데요. 윷놀이 안 한 지도 진짜 오래됐네요. 너무 재밌는 게임인데 윷놀이. 박지혜슬님, 나이트 근무 중인 간호사예요. 매일 밤 푸른 밤 있어서 참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니 더 고맙네요. 쫑디 그리고 전국의 간호사님들 모두 힘내세요. 함께라서 더 좋은 오늘.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지금 또 늦게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많이 또 계실 거고요. 모두 힘내고요. 오늘 마무리 잘하고 퇴근합시다 우리. 1256님, 종현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1살 된 대학생입니다. 지금은 집에서 수학 문제를 편집하는 재택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19일인데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하네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어서 딱히 축하를 해주는 사람도 없네요 하셨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있잖아. 축하해. 아르바이트. 그래요, 푸른밤 들으면서, 푸른밤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가 됐으면 하네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민영님, 볼일이 있어서 잠깐 인천에 나왔다가 이틀 동안 배가 안 떠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설에도 가족들 얼굴 못 볼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죠? 갑자기 배가 안 뜨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거의 기상 그런 이유 아닌가요? 어쨌든 연락 일단 가족들에게도 하시고요. 뭐 하셨겠지만 설에 못 보게 되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전화라도 해서 따뜻한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4648님, 꿀꿀함이 가득 있는 내 방, 좁은 자취방입니다. 감기 때문에 콧물 줄줄 흘리며 재택근무 중이에요. 기분이라도 신날 수 있게 마크론슨의 업타운 펑크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그쵸. 아, 저도 콧물이 너무 나네요. 아니, 심지어 저는 어제요, 방송할 때 좀 노래 나갈 때는 계속 휴지로 코를 막고 있었어요. 너무 추하게. 사람은 역시 건강 앞에서는 비주얼을 포기하는 법입니다. 마크론슨의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업다운 펑크. 이 노래 브루노마스랑 함께 했던 곡이죠.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 영상을 보는데 뒤에 관객들하고 다 함께 안무 맞춰서 막 하다가 와, 이렇게 노래하는 라이브 영상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로이킴의 홈, 그리고 양희은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의 무거운 어깨를 위해. 사라지는 중 계절이 오고 가는 중. 로이킴의 홈, 그리고 양희은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동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정보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로 또 내려가셨는지 아니면 집에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예매권 드립니다. 한 분당 두 장씩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2015 VOS 콘서트 봄 그 어느 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카드 아트센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설 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어디 계세요 지금? 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야. 이야. 좋다. 좋다. 좋다. MBC FM4U. 좋다. 푸른 마음 조인입니다. 아프니까 설날이다. 어디 계세요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1439님, 쫑디 저는 아직 학교 도서관이에요. 다음 주에 입사시험이 있거든요. 내일도 학교 가서 가족들하고 못 만날 것 같네요. 뭔가 서글픈 명절이에요 하셨습니다. 그쵸, 명절에 남들 다 가족들과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또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하면 서글프죠. 그래도 전화 한 통 하시고 나 지금 이렇게나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전해드리면 다들 또 응원의 이야기 전해줄 겁니다. 힘내십시오. 백진경님, 경기도 구리로 왔어요. 원래 명절 때마다 충청도 보령으로 갔었는데 구리는 서울에서 차 타면 20분이라 차 막히는 게 실감 안 나더라고요. 점점 모이는 가족들도 줄다 보니까 다들 휴대폰만 만지고 저도 친척들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냐는 말밖에 그 말 빼고는 아무 말도 안 했네요. 좀 씁쓸해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스마트폰의 폐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도 갑자기 휴대폰을 다 보고 그 좀 저는 좀 그래서 야 우리 그렇게 계속 휴대폰 볼 거면 방 하나 팔까? 톡방에 하나 우리끼리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톡방 하나 파서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그 방에서 얘기할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휴대폰 잠깐 좀 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친지 분들하고 친척 분들하고 계실 때도 휴대폰은 잠깐 내려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에휴. 6903님 쫑디 여기는 따뜻한 제주도예요. 설 전날이라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푸른 밤 들으면서 고스톱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께서 제 사연이 소개되면 5,000원 주신다고 저를 유혹하세요. 쫑디에게 5,000원 달렸네요.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 밤 제주도의 푸른 밤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5,000원 버셨습니다. 아 고스톱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스톱. 고스톱 동양화. 근데 가족하고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막 저희 누나랑 엄마는 사실 고스톱을 못 쳐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누나나 엄마 말고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막 뭐 삼촌한테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고스톱이나 이런 거 말고도 보드게임 같은 거 막 같이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배하영님, 쫑디 전 지금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안이에요. 차 안에서도 열심히 푸른 밤을 듣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네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인데요. 노래는 알코의 롤라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외할머니네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조심히 오시고요. 늦은 시간인데 참. 아휴. 뭐 지금 12시 35분 지나고 있으니까 슬슬 이제 어떻게 보면 잠이 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혹시나 졸리시면 휴게소 가셔서 휴식 취하시고요. 옆에서 우리 자녀분들이 뭐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깨도 주물러주시고 하시면서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김서진님, 울산에서 6시간 열차 타고 도착한 정동진. 바닷가 바로 앞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파도 격한 밤바다 앞입니다. 왜 우울한 편지 안 틀어주시나요? 듣고파요 하셨습니다. 밤바다. 지금 겨울 밤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 시간이 좀 흐른 감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무 좋죠. 바닷소리, 폭포 부딪히는 소리, 바위에. 아 듣고 싶네요 갑자기 또. 갑자기 또 가볼까? 어디든. 7888님 쫑디형 항상 푸른밤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설이지만 부대에서 당직 근무하느라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함께하네요. 마음은 집이지만 열심히 주어지는 일 잘 해야겠죠. 신청곡은 슈프림 팀 나만 모르게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무 잘 하시고요. 설날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내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유지한다라는 게 좀 나에게도 그렇고 세상에게도 그렇고 좀 섭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난 그러지 못한다라는 좀 박탈감도 드는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렇지 않은 그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푸른 밤에서 이야기 나누죠. 오기라님, 여기는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내출이에요. 시골이라 방 안에만 들어가면 인터넷이 되질 않아서 푸른 밤 들으려고 마루로 나왔어요. 조금 춥네요. 오들오들.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일기예보에 룰루랄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내려가셨군요. 경상남도 마산 쪽으로. 저희 매니저 형도 막 다들 내려가시고 막 그러던데. 인터넷이 잘 안 된다는 건 그 LTE망이 다른 거겠죠? 그래요. 뭐 그런 것도 가서. 근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멀리까지 내려가고 이제 친척들과 함께 하게 되면 휴대폰은 어느 정도 잠깐 내려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니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나누고 하면 좋겠죠. 권대진님, 쫑디 전 울산 울주군 삼남면이라는 곳에 거의 다 왔어요. 기름 없다고 불 들어오는데 밤 늦었는데다가 시골이라 주유소가 문이 닫아서 간이 조마조마했네요. 다행히 집 근처에 셀프 주유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기름 넣고 가려고요. 아유, 살았다 하셨습니다. 이거 좀 긴장되죠. 기름. 다들 지금 운전하시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주유 점검도 잘 하시고요. 갑자기 차가 서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8525님, 벌써 설날이네요. 전 엄마랑 좀 싸우고 계속 방에 있어요. 맛있는 것도 눈치 보느라 못 먹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빨리 푸세요. 그래야 맛있는 것도 먹고 설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입니다. 꼭 음식뿐만이 아니더라도 싸웠는데 명절인데 웃어야죠. 어서 푸시길 바래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전 어렸을 때 막 가족들하고 막 어렸을 땐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엄마랑 막 싸우고 그러면 사춘기 때 문 이렇게 탁 닫고 들어가잖아요. 됐어. 그러고서 닫고 들어가는데 방에 창문 열려있으면 문이 되게 크게 닫히잖아요. 문 소리가 되게 크게 나잖아요.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문 소리 크게 나는 거. 근데 문이 쾅 닫힌 거예요. 순간 좀 내가 세게 닫으려고 닫은 거 아닌데 괜히 문 열면서 바람이 부네 그러면서 다시 닫고 참고로 내가 문을 세게 닫은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문이 세게 닫힌 거야 그러고 엄마 그런 저의 소심한 모습을 보고 귀엽다며 풀리고 빨리 푸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가족하고 싸운 건. 이영채님, 쫑디 저 지금 친척 동생들한테 제 방 침대 내주고 거실에서 욕 깔고 누워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오, 들이닥쳤군요. 친척 동생. 무서운 친구들. 모든 걸 뺏어간다는. 컴퓨터와 게임기, 침대를 뺏어간다는 그 녀석들. 그래요, 하루 정도는 뭐. 2127님, 전 혼자 설날 자취방에서 라디오 듣는데 쫑디마저 제 신청곡을 안 뽑아줘서 슬퍼요. 팀 맥그로우의 하이웨이 던트 케어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자취방에 계시는군요. 전화는 하셨어요? 내일도 뭐 연락해도 늦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라도 전화하셔서 친지분들에게 따뜻한 말 나누십시오. 8525님, 지금 가족들과 별장에 와 있어요. 가족들은 토요일까지 있겠다는데 전 역시 도시 여잔가 봅니다. 내일 차편 있는 대로 서울 올라와 매캐한 공기 만끽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되게 별장이라는 말과 도시 여자인가 봅니다. 이게 너무 잘 어울려. 그래요. 내일 올라오셔서 매캐한 공기 그리고 미세먼지 충분히 만끽하세요. 또 만끽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었네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에 손이 가네요. 정신 차리라고 커피 소년의 칼로리송 신청해요. 부재 통통한 거라 믿고 싶겠지 하셨습니다.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고 서로 올라오세요. 사람은 뭐 자기가 편한 데 있는 게 좋죠. 가끔은 뭐 떨어지는 것도 괜찮지만. 자, 노래 들어볼까요? 팀 맥그로우의 하이웨이 던트 케어 그리고 커피 소년의 칼로리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통한 거라 믿고 싶겠지. 근데 사실은 너 뚱뚱해. 어떡해 너 자꾸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말에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 지금 짜장면 먹니. 자,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많이 뜨끔하셨을 거예요. 지금 손에 든 거 딱 놓으세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죠, 여러분? 뭐, 내일도 많이 먹고 모레까지 많이 먹고 운동하면 돼요. 건강하게 뺍시다, 우리. 김은지님, 쫑디, 전 지금 경남 진주예요. 근데 내일 친척분들 뵈러 서울로 올라가요. 저희 집만 지방이고 다른 친척들은 다 서울에 계셔서 매해 역귀성 아닌 역귀성을 하게 되네요.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조심히 오셔서 친지분들 만나시고요. 요즘은 이게 따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또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올라온다고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올라오시면은 좀 여기저기 많이 가고 서울엔 또 차가 주니까 서울에서 좀 차 없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여기저기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 참 좋겠다 싶었어요. 8447님 여긴 고속도로 톨게이트입니다. 다들 밤에 차가 없어서 쌩쌩 달리네요. 운전 조심해서 하세요. 설날에 야간이라니 괜히 서럽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여러분, 차 없다고 막 그렇게 너무 쌩쌩쌩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다니십시오. 8318님 쫑디, 나보다 7살 어려서 감성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몇 번 듣고 눌러 앉았네요. 오늘 꿈꾸라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듣고 정말 열심히 하는 DJ구나 싶어서 더 관심이 가요. 나도 가족 합류할 테니 앞으로도 화이팅해요. 저는 아직 시집을 못 가서 집에 있네요. 아 편하다. 편안하면서 불편한. 뭐죠 이건? 길구봉구에 좋아 신청합니다. 복 많이 받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눌러 앉아 주셨다니 앞으로도 함께 가고요. 오늘 꿈꾸라 방송이 좋았나 봐요. 되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즐거우셨나 봐요. 사실 저도 시간 보내면서 되게 와 나에게 있어서 되게 즐겁다 행복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좀 괜찮았나 봐요. 다행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니까 편하다 편안하면서 불편한 느낌. 그래요. 집에 계신다고 하는데 시집을 못 가서 혹시 뭐냐 잔소리 들을까봐 안 가셨다는 이야기신가? 어쨌든 전화라도 하시길 바랄게요. 얼굴 못 보고 그러더라도. 8525님 여기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문막읍입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거실에선 오랜만에 만난 삼촌들의 술자리가 끊기질 않네요. 다들 내일 차례에 지내려면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어쩌시려는 건지. 방에서 이어폰 끼고 푸른 밤으로 귀를 막고 잠을 청해봐야겠어요. 짙은에 잘 지내자 우리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문막이군요.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술자리 시작되면 끝날 줄을 모르는 법인데 아침에 제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일어나실 겁니다. 제사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설에는. 그래요. 노래 들을까요? 길구봉구의 좋아 듣겠습니다.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돌아올게요. 어린아이를 닮은 웃음이 좋아 아무 말이라도 해줘. 달콤한 너의 목소리로 엄마를 닮은 미소가 좋아. 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너 사랑해서 좋아. 손을 잡고 길을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설특집이죠. 아프니까 설날이다. 어디 계세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첫 곡으로 귀로 들으셨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귀로 들어드렸어요. 외국에 그래요. 0499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설 연휴를 이용해서 라섹 수술을 했어요. 덕분에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어둠 속에서 라디오만 들었네요. 정지영 씨부터 쫑디까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어요. 기억에 남는 설 명절이 될 것 같네요. 신청곡은 나얼의 귀로요 하셨습니다. 신청곡을 또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라섹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리 잘 하셔서 그래요. 신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시력이 주는 그 뭐랄까 인생의 만족감, 만족도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또 눈 시력이 좋아지면 또 행복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조금만 잘 관리하세요.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김현정님, 여기는 중국 텐진인데요. 춘절 맞이 폭죽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 난 줄 알았네요. 밤새 잠 못 잘 듯해요 하셨습니다. 오, 그 폭죽놀이 하나 봐요. 그래요. 뭐 사진도 좀 찍어두시고 춘절 맞이 폭죽이라고 하면 뭐 중국에서는 손에 꼽히는 날일 텐데 좀 김현정님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이왕 잠 못 자게 된 거 예쁜 폭죽놀이라도 봐야죠. 허지혜님, 전 지금 미국이라 아침이에요. 벌써 8시 수업 들으러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치대 자격 시험이 주말이라 가족이랑 설날 같이 못 보내요. 신청곡은 G.O.D의 0%. 그래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미국에서도 함께 해주시네요. 9048님, 이번 설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으로 아무도 안 오네요. 해가 갈수록 설에 친척들도 안 오고 저희 집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씁쓸하기도 하면서 엄마는 좋아하시니 이중적인 느낌이 드네요. 설에 북적북적하던 그 분위기가 그립기도 해요. 신청곡은 크랙 데이빗의 Seven Days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서로 사는 게 바빠지다 보면 명절을 못 챙기는 경우, 그러니까 명절을 뭐 함께 보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연락은 하시고요. 그래도요. 피를 나눈 친척들이니까. 뭐 이번에 못 봤다고 해서 또 다음에도 안 볼 거라는 뭐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연락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일 시작하면서 친척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바빠진 것 같은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락을 안 해 버릇하다 보면 진짜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괜히 또 연락하기도 더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민망한 감정들이 깊어지기 전에 조금씩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5105님, 야근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저도 일하느라 본가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은 배송센터가 쉰다고 해서 1톤 트럭 가득 오던 물건들이 안 와서 너무 여유롭네요. 듣고 싶은 노래는 AOA의 사뿐사뿐인데 왠지 방송 분위기랑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김성호의 회상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근무하고 계시네요. 힘내시고요. 사실 이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푸른 밤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또 오늘은 명절이고 하니까 한번 이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요? 연결돼 있나요? 연결돼 있으면 자, 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어디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정장호라고 하고요. 지금 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네, 예, 경기도 양주시요. 네, 오늘은 뭐 안 내려가셨어요? 어떻게 고향이네요? 예, 예, 오늘도 일을 해야 되고 내일도 예, 일을 해야 돼서 그렇게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또 편의점 근무 중이라고 하신 거죠? 네네. 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을 시작한 지는 따져보면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26이요. 26살이세요? 네. 학생이신 거예요? 예, 지금 학생이고요. 지금 네. 학교는 잠깐 휴학 중에 있어요. 또 설인데 가족들하고 연락은 하셨고요. 네, 뭐 예, 할아버지한테도 연락 드리고 이제 네. 엄마 아버지는 같이 살고 계시니까 이제 잘 내려갔다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못 간다라는 게 본인도 좀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간만에 또 친척들 모이고 하는데 그렇죠. 쏙 빠지기도 그렇고. 그럼 미안한 감정도 있고 참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여길 빵꾸를 내면 좀 또 사장님한테도 미안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연휴 내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는 평일 근무라 연휴 내내 일하게 됐어요. 또 아이쿠. 연휴가 평일에 있어가지고. 그래요. 뭐 지금 손님은 좀 많이 있나요? 편의점에? 아까까지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안 오시네요. 또 방송 듣고 계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지금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다행이네요. 예, 지금은 예, 손님이 좀 잠깐 안 오시고 계시네요. 예. 고향은 그럼 어디세요? 경기도 양주시고 지금 계신 곳은? 지금 뭐 살고 있는 데도 양주고요. 원래 옆에 포천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못 예. 가신 거군요. 예, 그 뭐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네네.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전공은 연극이요. 연극하세요? 네. 오,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저랑도 연결고리가 좀 있네요. 예술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쫑디는 이제 노래로 하시는 거고 네. 저는 말로써 하는 그런 거겠죠? 뭐 사실 지금 휴학하셨다고 하셨고 또 지금 휴학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하고 계시겠지만 또 아르바이트로 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네. 큰 고민거리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가장 큰 고민거리랄까 그래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그런 게 좀 고민이죠.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하더라도 네. 이렇게 어떤 배우가 될 건지 어떤 배송을 갖고 할지 그런 네. 게 많이 고민이 되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고민 같아요. 그래요.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되는 고민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26이라고 네. 하셨죠? 네. 26이요.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랑 동갑이면은 저랑 비슷한 시대의 뭔가 감성을 공유하면서 이제 꿈을 키웠을 텐데 네.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 미니 홈페이지에 감성글 쓰고 그러는 거? 미니홈피 때는 제가 미니홈피를 잘 안 해가지고 네네네. 뭐 요새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선 잘 하는데 그죠 그런 거 좋아하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뭐 페이스북에 그런 거 올리는 거 좋아하긴 해요 맞아요 우리 나이 또래 그런 감성이 있다니까 어쨌든 자 야간 아르바이트 하시잖아요 편의점 네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가장 힘든 점은 그래도 물건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올 때가 조금 예 빛이라든가 좀 관리라든가 이런 게 네네 이게 힘들죠. 근데 사실 뭐 야간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연애하기도 좀 힘들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푸른밤 하면서 아 이거 정말 불가능하겠다. 내가 푸른밤 하면서는 그런 걸 은연중에 느끼는데. 예. 애인 있으세요? 아니요. 그죠? 그죠? 왠지 나 딱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왠지 동갑이라고 딱 하는 순간 아 이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빡 왔어. 그죠? 예인 얼마나 되셨어요? 연인이 없으신지. 알겠어요. 초부터 이어졌어요. 연초부터. 네. 90년대 초부터요. 아 90년대 초부터 그랬구나. 네. 90년대 초. 제가 90년생인데. 어쨌든 사실 연애라는 건 마음 맞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상형 한번 물어볼까요? 이상형은 뭐 누구예요? AOA의 노래를 신청하시기도 했어요. 네. AOA의 노래 신청하고 싶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이상형 누구예요? 이상형이요? 네. AOA 중에서 초아나 설현이요. 아하. 초아나 설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좀 뭐랄까 깊은 시간 AOA를 좋아하셨나요? 말을 바로 놔버리시네. 초아나 설현. 네. 짧은 치마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뭐 어느 부분이 좋으세요? 그 두. 할 때요. 아, 그 노래가 좋아요? 아니, 그 초아나 설현의 어느 매력이 좋냐고. 그냥 좋아요, 그냥. 아, 그냥.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냥 좋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자, 신청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그래도 네, 이 야밤에 너무 신나는 노래는 좀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그 김성호 씨의 회상? 김성호 씨의. 네, 어제 그 밤에 새벽에 들었는데 네.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90년생. 90년도생은 딱 뭐 자연스럽게 접하기는 힘든 노래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편의점 하기 전에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관광 가이드 같은 걸 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손님들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그분들이 하시는 노래도 듣고 막 얘기도 해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아버지 엄마 세대에 노래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노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노래들을 좀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아, 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르바이트 네네. 잘 마무리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친척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전화 한 통 더 드리시고요. 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쫑디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근데 지금 통화하신 분이 너무 밝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자, 앞에서 904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죠. 크랙 데이빗의 Seven Days. 그리고 지금 전화했던 정장호 씨가 신청하신 김성호의 회상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레이 데이빗의 세븐 데이즈 그리고 김성호의 회상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조인입니다. 오늘 설 특집 아프니까 설날이다. 어디 계세요? 지금 함께하고 있죠. 남주혜님 왠지 편의점에서 이분 본 것 같아요. 말투가 익숙해 하셨습니다. 양주라고 했죠? 경기도 양주입니다. 뵌 거 아닌가요? 이민아님 취준생이라 마음이 무거워 결국엔 친가에 안 가요. 명절 같은 기분 일부러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추석에는 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킹스맨을 봤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Slave to Love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맞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죠. 지금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이면 명절이 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명절 분위기 안 내는 게 좋겠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그래요. 그렇게 지내시고 꼭 추석 때는 좋은 소식으로 친척들과 함께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푸른밤에도 전해주십시오. 박경은님 쫑디 저는 지금 할머니 집인 통영이에요. 자취해서 사는 오빠가 어제부터 속이 안 좋다고 하더니 결국 탈이 나서 도저히 버스를 못 타서 부모님께서 오빠를 픽업해서 같이 할머니 집으로 내려왔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한우까지 못 먹은 저희 오빠 위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설이라서 맛있는 음식도 참 많은데 탈이 나면 못 먹죠. 기름진 음식 먹으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무거운 음식 먹으면요. 빨리 낫길 바라고요. 내일은 좀 몸이 괜찮아져서 음식도 나누고 웃는 얼굴로 덕담도 나누고 하길 바랍니다. 8940님 이제 고3 되는데 아직 꿈이 확실하지 않네요. 친척분께서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고 목표나 꿈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 목표 없이 공부하니 공부는 더디게 만 느껴지네요. 힘나는 한마디 해주세요. 신청곡은 패닉의 러신한테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자기 동생이 이제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서 꿈이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전공을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대학을 가서 꿈을 찾아보는 것 이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이 없다면 하고 싶은 전공이 없다면 뭐 학교를 안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자면 목표나 꿈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걸 이루고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표나 꿈이 없다고 해서 또 지금 당장 학교를 안 가는 것도 좀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배워보는 것도 좋겠지만 전혀 내가 상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무언가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뭐 대학을 가요 안 가요 가지 말아요 이렇게 쉽사리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좀 계산 안에 넣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염두는 하시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패닉의 로신한테 들을게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20살 대학 새내기 시절 동아리 방에서 기타 치는 너를 처음 보았다. 21살 너에게 호감이 생길 때쯤 너는 휴학을 하고 입대를 했다. 군에서 너는 매주 한 통씩 삐삐 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걸어왔다. 24살, 제대하고 복학한 너에게 나는 4년 만에 고백을 했고 거절당했다. 하지만 나는 그 거절을 거절했다. 27, 너는 유학을 떠났고 나는 공항까지 너의 어머니와 배웅을 나갔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유학을 간 너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5불짜리 국제전화카드를 사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31살 너는 그곳에서 취업이 되었다고 전화를 했고 나에게 물었다. 나랑 결혼할래? 우리는 달랑 500만원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난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32살 우리의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36살 세계 경제 위기에 쫓기듯 한국으로 돌아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15평짜리 월세방을 구했다. 42살 너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이직을 앞두고 협상 중이고 이제 우리는 11살 난 아들과 경기도의 작은 소도시에 산다. 어느 날 너는 우리가 늘 먹었던 학교 앞 2,500원짜리 순두부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그 집 없어졌더라, 우리의 20대처럼. 근데 이젠 내가 더 맛있게 끓여줄게. 너와 나는 가난한 그 시절 20대에도 행복했고 서로에게 악다구니하며 싸우던 30대에도 행복했고 눈가 주름과 뱃살을 서로 놀리는 40대인 지금도 행복하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신아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였습니다. 좋죠, 이 노래. 결혼해야 될 것 같은 노래. 이 노래로 프로포즈하는 영상 보고서 우와! 기가 막힌다. 나도 나중에 프로포즈할 땐 이렇게 노래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신민지님, 이런 믿음직한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면 다른 환경이 힘들어도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부럽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분이 참 멋있네요. 21살에 만난 사랑과 20살 때 만난 사람과 이렇게 결혼까지 하신 내용이었는데 뭔가 힘든 무언가들을 다 이겨낸 듯한 새 글이었어요. 힘이 나네요. 8756님, 59님 오늘 새 글은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제 삶도 평범해 보이는 듯 하지만 따사롭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도록 그렇게 살고 싶어지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소설 같고 영화 같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소설, 영화, 소설을 이렇게 정의한 정의를 어떻게 배웠냐면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글로 꾸며낸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일, 영화 같은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소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겠죠. 자,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0229님. 5살짜리 딸내미가 넘어져서 응급실 가서 꿰매고 좀 전에 집에 왔네요. 진짜 정초부터 액땜 제대로 하네요. 아프니까 설날이다. 오늘 주제랑도 완전 잘 맞죠? 딸내미는 아까 엉엉 울더니 지금은 옆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쫑디와 푸른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오아시스의 Live Forever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마음 정말 놀라셨겠네요. 그래도 지금 또 노래 부르고 있다니 따님 분이 많이 놀라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휴, 빨리 낫길 바라고요. 흉 안 지길 바랍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요.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휴, 사실 뭐 다친 거는 뭐 뭘로도 위로가 잘 안 되지만 빨리 흉 없이 낫길 바라겠습니다. 7345님, 하루 종일 시끌시끌 음식 냄새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명절을 실감케 하는 하루였네요.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서 함께하고 있어요. 큰 며느리라 명절 때마다 손님 치르느라 친정에도 못 가는데요. 팔순이 신 엄마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속상하고 보고 싶네요. 노사연 씨의 바램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큰 며느리라고 하셔서 더 마음이 가는데 남편분에게 부탁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그래도 명절 다 끝나도 좋으니까 한번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또 지금 또 속상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뭐랄까 속상한 마음, 내가 함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거, 그런 거는 늦기 전에 빨리 다 챙겨드려야 돼요. 사실 모든 걸 다 챙겨드려도 결국에는 후회만 남는 거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건. 그러니까 이번 설에는 꼭 설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길 바랍니다. 이현아님, 연휴 전날 퇴사 통보 받았네요. 연이은 빨간 날 덕분에 다른 회사에 지원도 못해서 마음이 더더욱 추스러지는 것 같아요. 더디게 추스러지는 것 같아요. 잘 되겠죠? 잘 된 거겠죠? 하셨습니다. 아유, 뭐 좀 마음 편하게 연휴를 느긋하게 즐기려고 하셨을 텐데 아유, 안 좋았네요. 시기가. 잘 된 걸 겁니다. 연이 아니니까 그 회사와 인연이 아니어서 그런 걸 거예요. 더 좋은 곳, 본인과 맞는 곳 구직하실 겁니다. 힘내요. 강레연님. 쫑디, 제 것만 피해서 읽어주는 건가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쫑디 목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전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편하네요. 호주아의 Take Me to Church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Take Me to Church군요. 네. 제 목소리 들으면서 좀 이렇게 책 읽으시는 분들 많다고 보내주시는데 신기해요. 전 사실 어떻게 뭐 들으면서 책 읽지? 저 그거 못하거든요. 멀티태스킹 안 돼요. 여성분들 잘하시던데 그거. 김가영님, 쫑디 저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큰 집이거든요. 친척 동생이랑 같이 푸른밤 듣는 중이에요. 신청곡은 호주어의 Take Me to Church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Take Me to Church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려고 합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호지어의 Take Me to Church. My lover's got humor. She's the giggle at a funeral. Knows everybody's disapproval. I should have worshipped her sooner. If the heavens ever did speak, she's the last true mouthpiece. Every Sunday's getting more bleak. A fresh poison each week. We were born sick, you heard them say it. My church offers no absolutes. She tells me worship in the bedroom. The only heaven I'll be saved. 오늘 방백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칠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선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무교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하늘에는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요 명절에 고향에 간다 뭐 이런 기분을 사실 잘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낸 경우도 지난 몇 년 동안은 손에 꼽을 만큼 그만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는 몇 년 만에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비록 시골 고향 같은 것은 저한텐 없지만요 가족이 같이 모여 앉아 오순도순 떡국도 같이 먹고 뭐 이러면 고향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향에 가지 못하시고 일을 하시거나 공부하고 계신 푸른밤 가족들은요 가족과 함께 못 보내신다면 가까운 친구들이라도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친구와 밥을 먹는 것 이건 역시 고향에서 가족 만나는 것만큼 기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 정지용 시인의 이 시를 가사로 만든 곡이죠. 좀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향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동원과 박인수가 함께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넓은